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간에는 소가 없다면 도시로 이사가요? 여러분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부부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싱글들은 잘 모르죠. 결혼해 본 사람은 금방 답이 나와요. 싸운다. 왠지 부부끼리 싸운다. 왜 싸울까요? 이건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부는 왜 싸울까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리와 나와 우리.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신앙생활, 영적생활.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리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 결혼과 또 파트너십에 대한 주제를 언제 한번 다뤄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설교 시간에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언제 수련회나 특강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도 약간의 일단이 거기에 비추어질 것 같습니다. 쉘던 베너컨이라는 사람이 쓴 잔인한 자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 루이스 익기 모임에서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C.S. 루이스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영문학 교수예요. 근데 쉘던 베너컨은 잘생겼어요.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는데 그 부인도 진짜 미인이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 이제 학위하고 또 연구하러 이제 영국에 간 거예요. 영국에 가서 어느 날 백화점에서 사진을 맡기려고 하다가 백화점 사진부에서 일하는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눈에 사랑에 빠져. 두 사람 사진을 보니까 아 이건 뭐 나라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남선녀 멋있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 로맨틱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이 플라토닉한, 굉장히 그 마음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옛날 유행가 가사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근데 둘 사람이 너무나 사랑했기에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해마다 우리 사랑을 점검을 하자.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 사랑을 점검을 해가지고 올해보다 그 다음 해가 더 사랑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뭐 뭘로 재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자로 쟀는지 무게를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느낌에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점점 되는데 두 사람이 그러다가 불안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죽자. 그렇게 약속을 하죠. 죽자. 비행기를 빌려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 끝까지 올라가서 떨어져 죽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 죽을 거지만 그래도 어찌 될 값이라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네?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아니면 제게 너무 심취를 한 거예요? 네. 아까 좋은 찬양에도 반응이 참 미온적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멋진 그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아내가 이제 결혼했죠. 그 아내가 공원에 나가서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가 치안에게 습격을 당해요. 예, 그래서 그 치안이 이제 겁탈을 하려고 덤비는데 당하지 않았어요. 도망갔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까스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피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뭐 옷이 찢겼다, 상처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주소가 찍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이 아내가 굉장히 악몽에 시달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음험한 그 악의 경험을 하면서 그녀가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일깨워지는, 그러니까 그녀가 뭐 불륜을 하거나 탈선하거나 그러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해마다 더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삶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서 악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 자꾸 이상한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C.S. 루이스와 그 옥스퍼드의 신앙 그룹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안에 있던 감추어진 그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아예 공중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자 했던 그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란 없었습니다. 네? 가축 우리 말고 지금 우리, 위. 네. 우리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두 사람이 같이 믿었지만 영접하는 장소도 달랐고 느낌도 달랐고 그리고 정도도 달랐어요. 남편은 아내가 어느 날 벽난로 옆에서 그 주님 앞에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안색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같은 질투를 느낍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부부들은 조금 이해가 들든 말든.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요, 아내들이 좀 질투해요. 누구에게 질투할까요? 교회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상대로 질투해. 아내가 제자훈련하고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하면요 남편들이 질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같은 고향 우리 있어요. 그리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공차 따는, 군복 입었던 군대 동기 우리가 있고요. 학교 같이 다닌 학교 친구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우리예요. 한국 사람, 한국 여권 가지고 있는 우리, 비빔밥 먹고, 그리고 짜장면에도 고춧가루 계속 먹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음식, 한국 문화의 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안 좋아서 내가 능력 발휘를 못했다고요. 갑자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나는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나는 입사 초기에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내 직장 운이 그냥 관운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일생 동안 어려웠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고 그리고 그냥 고지고대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인정되지 못했다고요. 일제시대의 천재와 문인들과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술잔만 기울였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공부를 해서 뭐해. 시대가 이 모양인데 양심은 지키면 뭐하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술을 마시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 아까 부부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부는 결국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버지니아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남편은 교수가 되죠.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택해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러다가 병을 얻습니다. 병을 얻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 남편은 이 셸던 베너커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너무나 사랑했다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아내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남편과의 이별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평안한 죽음을.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을 달래해 준 것은 C.S. 루이스의 편지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솔로인데요. 그 셸던 베너컨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봄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들의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허락한 하나의 새로운 은혜, 하나의 새로운 mercy, 그러나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a severe mercy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잔인한 자비라고 번역했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남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다 양심적이 되고 우리가 같이 다 진실하게 되고 우리가 같이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슬로건이에요. 정치적인 슬로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51%가 찬성한다면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학교 제도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므로 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개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인이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치가 제3제국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거기에 덩이 해구되면 해요. 예, 인종차별이 집단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편견들이 지배하고 지금은 IS 국가들이 젊은이들을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테러의 물결을 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선한 우리가 모이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바벨론에게 국권을 뺏겼고 공식 문만 아직 안다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나는 뭘 할 수 있죠? 하박국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마리의 양, 한 영혼 그리고 바로 너가 있을 뿐입니다. 웃기잖아요. 나라 망했고 다 끝났는데 내가 양심 지키면 누가 들어준답니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 나라 기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살구니만 찾고 다 가버렸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말 쉬운 질문이에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손들기 싫다. 예, 바꿀 수 없다죠, 분명히. 그죠? 맞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질문 또 하나 던질게요. 근데, 그래, 내가 바꿀 수 없어. 오케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뜻을 옳다고 믿으며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머리 빼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가 힘이 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 영접하고 정치인으로 살면서 노예제 폐지하겠다고 전 영국의 경제, 전 영국의 이해관계, 전 영국의 정치 집단과 혼자 맞섰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돈키호테가 세상을 받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스파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엇에서 점화가 일어날까요? 윌버포스의 생각에서 점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우리도 그만큼 강렬하고 분명한 동기를 가진 우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화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가진 복음은요,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복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는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가졌어요. 이거를 누가 깨트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나만이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나가 아니고요.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어느 누구도 막고 뺏을 수 없는 나 말이에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라가 망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미가 야외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 그분과 같은 사랑은 내 인생에 없다네.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열 지파 대표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답을 내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 그런데 갈렙은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얘기했습니다. 올라가서 싸웁시다. 나는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명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저쪽에서 막 하다가 막 스탠딩 오베이션 막 해가지고 와 박수 치고 막 눈물 좀 흘리고 막 가자 와 막 갈렙 갈렙 갈 갈래 갈 그랬나요? 안 그랬다니까요. 우 하고 돌 집어 던졌어요. 저 뭐야 저거? 10명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저 바보 아니야? 등신 아니야?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꺾지는 못했어요. 발화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바로 그 갈렙의 생각에서 일어났어요. 40년을 결국은 돌았습니다. 갈렙이 얘기 안 했더라면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 혼자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야. 나 혼자 그거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라도 했을 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내가 고집부려 미안해. 내가 혼자 그래서 미안해. 그랬어요. 네? 아닙니다. 갈렙은 사과할 필요 없었어요.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요. 뭐 다 망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의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애송해 왔는지. 그죠? 이 위대한 양보구문 말이에요.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관함에 소칠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의 참호 안에서 그리고 불가능한 과제 앞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얻었는지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진정한 우리란 인격을 담고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을 담은 인격적인 한 개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자 그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시대가 어떻든지, 우리 직장이 어떻든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든지,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든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겁니다. 이찬수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셨다고요. 자기가 왜 목회를 성공했는지 물론 확률적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많은데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이어가신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발화점이에요, 발화점.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한숨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다가 책임을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말씀 앞에 서기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기로, 시대가 나를 안 받쳐주더라도 내 은사와 전공이 써먹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확신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길에 서야 될까? 어떤 트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망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없다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시간들, 또 앞에 있는 중요한 결정들, 삶의 길들,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또 이런저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또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의 마음을 먼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네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이루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부르심과 그 은사와 하나님 그 약속을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흔들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새로운 또 하나의 흐름과 물결이 되기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